사라 테일러 북아시아 및 오세안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 외무성 대표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. 재류기간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한성열을 의례 방문했으며 최서은이 북아메리카국 국장과 만나 조선 캐나다 쌍무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와 캐나다 공민 림현수 문제를 비롯하여 허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. 대표단은 국가전복 음모죄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온도받은 캐나다 공민 림현수에 대한 면회도 했습니다.